go, I go, you go, you go, we go. 또 뭐도 뭐. 두 마음이 하나 되면 두려울 게 없어. I go, I go, you go, you go, we go. 또 뭐도 뭐. 아따이 나타나면 출동한다. 더 넓은 세상을 봐. 더 높은 꿈을 꾸는 거야. 아무도 우리 막을 수 없어. 왜냐고? 시작이야. 그동안은 몸을 좀 풀었을 뿐 나쁜 마음은 먹지 않는 게 좋아. 우리가 출동하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 엄청나게 강력해진 도보 파워. 본다면 후덜덜 도망가게 될걸. 악당들은 발붙일 곳이 없어. 잊지마. 정